대중조선인 청년화폐가 최근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여 민심을 거역하는 박근혜를 하루빨리 끌어내려 심판해야 한다. 남조선 비상국민행동의 정의로운 투쟁을 견결히 지지 성원한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편 대중조선인 청년연합회 중남지구협회 대변인도 최근 남조선 인민들의 정의로운 투쟁을 적극 지지하는 글을 발표했습니다.